아르살라트 쿨룬 민총 일심 사우자투 샤이드 안동수 바터빌 주무리아 월라주라테스의 수리아틀 코리아 살라타 주호르 일라팀 살라이 자이만일 아기만이 김일성과 김정일 알문타스바니 알라탈라티만수 비무라스바티 디쿠랄 하디아트와 사베인 리타아시스 히즈빌 아만일 쿠리 우디아투 살라타 주호르 아마마 팀 살라이 히마 야마타시 알라하트